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 한 사람 한마디만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